지나진정해야돼 Oh God Oh God 제발말해봐봐 My heart beats like boom boom boom boom 너빼고모든게흔들려숨죽어 Newton 좀더가까이듣고싶어너에관한걸 Listen 나를태워 Fire 다던지고 널향한 Desire 더사겨져 심장 Fucking Higher 무슨말이필요해그녀빼고전부 Let's go!